오늘은 135페이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각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걸 갖다 역투사의 오류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역투사 거꾸로 이렇게 들여다본다. 역투사 힘써서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투사한다. 이렇게 역투사라고 하죠. 그런 개념 그런 잘못을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게 역사책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철학사도 역시 역사이기 때문에 철학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보면 철학사에 나오는 이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철학은 워낙 변화가 없는 학문이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많아요. 뭐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투사가 아주 수월하게 또는 별다른 저항감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항상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텍스트 속에서 그 개념이 생겨난 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리스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장에 100년 전에 한국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2500년 전에 그리스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단순한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하죠. 굉장히 단순한 사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무슨 얘기냐? 인공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인공, 자연적인 것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것들 중에 하나가, 구별 중에 하나가 자연적인 것하고 인공적인 것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구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자연적인 것은 사실 별로 찾아보기 어렵죠. 야생화 말고는 뭐 자연적인 게 저는 떠오르질 않아. 야생화 외에는. 그리고 집에서 화분 키워 그게 자연물이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조건 속에서 자연물이 자란단 말이야. 화분이라든가 집이라고 하는 조건.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자연물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자연물이 우리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인공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공적인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거의 그것에 길들여져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지각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대상 세계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이 데이터 있죠. 감각 데이터. 감각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공물에서 들어와요. 태어나자마자 자연물을 보고 자랄 수가 없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은. 그렇죠? 혹시 그래 안 그래? 자기야 촌스러우니까 그렇지. 나는 안 그래. 난 시골 출신 보면 딱 와요. 느낌이 와요. 아, 이 사람 도저히 자연적이구나. 도저히 자연적이구나. 근데 지금 사실 시골 출신이라고 시골에서 저 서로 저 도시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어요? 일단은 건물이 이렇게 겹쳐진다는 게 되게 놀랐어요. 건물이 겹쳐지다니? 그러니까 시골에는 다 쓰러지신 것들, 학교도 2층이거든요. 네. 제가 본 그때 본 건물 중에 제일 큰 게 학교 건물이었는데 학교 건물보다 훨씬 큰 게 집이더라고요. 5층짜리. 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위에 또 사람이 하나 살고 있다는 게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학교 건물도 인공물이잖아. 그 인공물하고 여기 인공물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 네네. 아, 굉장히 놀랍긴. 저도 그런 게, 제가 홍제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홍제동 서울에 이사를 왔을 때, 그때가 언제 70년대 초죠. 이사를 왔을 때, 거기 홍제천에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빨래를 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거기서 염색공장에서 나온 듯한 까만 물이 해갖고 더러워지더니, 요새 다시 또, 그게 깨끗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하니까 그거 가서 이렇게 보면 저는 저기 빨래하던 물에서 더러워졌다 다시 산책을 하는데 이게 참 낯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 저기 홍제 3동에 있는 일왕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뒤에 세검정이 있어요. 여름이면 세검정에 물놀이 하러 다녔다고요. 세금정으로 이렇게 슬슬 동생들하고는 물놀이 하러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세금정에 가서 물놀이 한다고는 그는 경범죄로 잡혀갈 거라. 아니 지금 왜 거기서 벗고 다녀요? 이렇게 세금정에 물놀이 할 것도 없고 지금 평창동 거기는 그때만 해도 막 진짜 규석씨 살던 데 갔던 스레트 지붕 짓고 살 그때 땅 사놨어야 되는데 아 안돼 안돼 죽어서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 놈 중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놀랬어. 집이 겹쳐진다는 게 놀랬어요. 규모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도 그렇고 제가 다니다가 보면 100m를 뛰려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여기는 한 바퀴 돌면 400m더라고요. 두 바퀴 반 돌아야 돼요. 끝이 안 보인다. 학교 시골 학교는 아 거기 도시 학교예요. 시골은 학교 되게 조그맣어요. 시야라는 게 이렇게 넓은 시야라는 게 없고 그 산골이고 이러니까 평야도 없었고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바로 앞에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늘만 보이는구나. 네. 근데 거기는 학교 농장이 너무 넓으니까 시야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삭해 보이더라고요. 같은 자연물도 이런데 그러니까 저기 우리 외가가 전라북도 순창인데 순창에 가면 쌍치면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빨치산들이 많았는데 쌍치가 그런 데야. 쌍치에 태어나서 쌍치에 죽은 사람은 들판을 못 보고 죽어. 하늘만, 이게 딱 사방이 바로 막혀 있거든. 거기, 그, 회문산이라고 있잖아요? 빨치산들 많게 주면, 그 회문산이 쌍치 그 뒤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산에 있던 그 빨치산들이 회문산으로 넘어왔다가, 회문산에서 또 야암을 틈타서, 그 이천 김성수 있잖아요. 그 고창. 그 줄포 앞바다. 그 앞바다로 해갖고 이렇게 북한으로 튀거든. 그 유명한 그 회문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자연물인데도 운동장인데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감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단 거예요. 가끔 지난번에 저기 어디죠 파고다 공원 옆에 있는 어디서 건물 짓는데 유구이전 터가 발견됐다는가 뭐 그렇게 발견됐다고 그래요. 땅을 이렇게 지반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때 지표면이 어디냐면 종각역 지하상가가 있는 곳이 조선시대 때 지표면이거든요. 종각역 지하상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파면은 아마 그러니까 종각역 지하상가 우리가 저 종각역 딱 내려가서 표 끊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조선시대 때 지표면이 표 끊다고 서 있는 곳이.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 종로2가 종각 앞에다가 두 시간만 세워놓으면 미쳐요. 그 소리를 못 견뎌요. 그 소리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저, 호이징가가 쓴 중세의 가을, 거기에 보면은, 중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강렬한 파토스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조용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저렇게 산골짜기다 넣어놓으면 안 돼. 도시 한복판에다가 놔둬야 돼. 그래야지 시끄러워서 청와대는 새 소리밖에 안 들려, 지금. 그니까, 고가도로 밑에다가 청와대 딱 지어놓고, 저 그냥 방공포만 이렇게 대놓고 있는 거야. 이럴 거,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래야 돼. 그래야,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촛불집에 그만해! 나 안 할 테니까 제 협상해! 막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 조용하대요, 거기가, 청와대가. 근데, 지금, 중세가 호이징가가 쓴 책을 보면은, 일주일 내내 조용하지 않겠어요? 조용하지. 여러분들 저기 그 여자 누구지? 밥맛 없는 여자 전용이요? 전용 말고 외국 여자 아니야 시원한 나가기 말고 영화배우 그 초콜릿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줄리엣 비노시. 예? 줄리엣 비노시 그 밥맛 없는 아 안 돼요. 줄리엣 비노시 안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 준대표 씨. 제가 지금 깜는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들 막 일부러 불러갖고 연맥이고 그러게. 근데, 그 사람 나오는 영화 있죠? 초콜릿. 거기 보면 일주일 내내 조용하잖아요. 그 조용한 마을에 이상한 여자가 애하고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게다가 일주일 내내 조용한데, 성당에서 종소리, 일요일날 종소리 치는 게 땡그랑땡그랑 시끄럽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한 이 소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저 서울 왔을 때 깜짝 놀래, 건물이 포개진 거 말고 시끄러워서 놀랬죠? 서울은 항상 나이가 더 들고 와가지고. 아, 서울은 이제 좀 술 취한 다음에 왔구나. 20살 20살 됐어 봤어. 그러니까 술 좀 취한 다음에 술 맛을 안 뒤에. 아, 놀랐습니다. 술 맛을 안 돼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감각 기관에 우리는 인간은 감각으로서 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근대철학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데카르트 같은 애들은 사기꾼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에 완전히 차단된 철저한 그 고독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 자체나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그러니까 근대 철학,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들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 플라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읽으면 그럴만하다. 뭐 초월적으로 하, 영원히 있겠지 그러잖아요. 우리 대체로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의 아주 기초적인 감각 방식이 근거하고 있어요, 그 철학들이. 근데 어떻게 완전히 미친놈 아니면 사이코패스나 가능하죠? 바깥세계하고 완전히 차단된 자기 마음. 데카르트에 나오는 자아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극단화되면 이렇게 칸트로 가요. 그러니까 칸트나 데카르트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돼. 그거 읽고 감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어우, 뭐, 이렇게, 멋지지 않니, 칸트? 어우, 멋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계를 갖다 이해할 때, 우리 일단 감각기관으로부터. 네. 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냄새는 나중이고. 보는 게 먼저. 보는 게.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에 관한 얘기는 본다는 은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눈으로 보든, 마음의 눈으로 보든, 그죠? 마음에 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든, 아니면 일단 마음은 눈으로 보든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그리고 보는 것에 대한 것하고 듣는 것에 대한 이 감각 있죠. 이 감각들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정 정도 이 감각이 우리에게 있게 우리 외부 세계에 대해 보고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고 듣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한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은 보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딱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식을 얻어내는 기본적인 통로라는 우리 감각 통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는 대체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특별하게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우리의 감각 기관이 확 돌아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지금 2500년 전 사람들하고 25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 여기 데려다가 여기다 탁 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이 강도 자체가. 우리도, 저기, 가끔, 저, 도시에서 태어났죠. 시골에 가서 2박 3일 정도 지내본 적이 있어요. 네. 뭐 하는 거야? 별장에 가서 계속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계곡 앞에 있는 사람.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있어 본 적 있어? 없지. 그럼 이런 사람들이니까, 일단 그 상태를 상정해야 돼. 그 상태를. 상정을 해야, 고대 그리스, 이 고대 철학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감각을. 자기의 감각을 일단 완전히 고려한 상태. 근데, 어디 바닷가에 살아봤나? 산에서 완전히 고요해. 네. 네? 새소리 갖고 말하는 거. 새소리? 소리가 아니구만. 물소리.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고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요한 곳에서 갑자기 천둥이 친다고 생각해요. 빵! 하잖아. 그런 것들이 응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사용하는 무기가 번개잖아요. 그게 제우스 제일 센 놈 아니에요. 제일 센 놈이 번개란 말이죠. 그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감각 경험이 소리인 거예요. 번개 얼마나 번쩍해요. 소리, 그 소리와 빛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그 반도에, 발칸 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소리이고 가장 강력한 빛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센 놈한테 그걸 지워주는 거죠. 가장 센 놈한테.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그래야 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 우리 감각이.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뭔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한국전쟁을 겪은 양반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이 안 통하냐. 그들은 눈앞에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갖다 수없이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폭탄 소리 들어봤어? 폭탄 터지는 소리. 다시 몇 발? 응? 한두 발 정도? 헬리콥터 소리 들어봤어? 예. 귀춤 터지지? 폭탄 소리? 귀가 터지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M60 기관총 사수였는데 람보가 들고 다니는 총이 기관총이에요. 그 이 캔통에 담아가지고는 그 담배 그 필터를 귀에다 막고 이걸 쏘는데 그걸 한 두어 캔통씩 쏘자는 거 손이 달달달달 떨린다 그러고 밥을 못 먹고 밥을 달달달달 그 소리가 멍멍해요. 그때 공용화기라고 그래 그런 걸 이제 군대 단위로 공통으로 쓰는 화기니까 공용화기 사격 연습 가잖아요. 이일 없이 쏴요. 바위 덩어리 하나를 갖다 총알로 다 쏴서 깬다니까.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강한 소리가 그 81mm 박격포 캐리버 50이라고 탱크 위에 거치된 총 있죠. 두 손으로 잡고 쏘는 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총열이 이렇게 세 사람이 좀 그 기합 군기 등 군인들은 둘이 운반하는 이 기관총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걸 딱 잡고 이렇게 엉덩이를 팔로 받치고 사요. 근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본 소리가 그거예요. 그게 그러면 근데 그걸 갖다가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들었다 생각해요. 그걸 맞고 사람이 죽어간 사람이 있다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감각과는 다른 감각을 그게 몸에 새겨진 거거든요. 절대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전쟁을 눈앞에 놓던 사람이 다 없어져야 한국 사회가 정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 그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겪고 나서도 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나게 자기 반성을 많이 하고 막 내공을 막 돌을 닦은 양반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질척질척한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신의 책방에 가면 CSI 있잖아요. 과학수사 그 관련된 도판이 있는 과학 CSI 책들을 한 권 정도만 사시지 말고 거기서 보세요. 그럼 미국의 CSI 연구소에 가면요 시체 농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아? 시체 농장은 모르죠. 그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왜냐면 살에 대해서 버려지잖아요. 살에 대해서 버려지면 이게 어느 정도 언제쯤 버려졌느냐 이 부패 상태를 이제 알아볼 수 있으려면 미리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야산을 조성을 해요. 야산을 조성해가지고 군데군데 다양한 종류의 시체를 갖다 놔요. 군데군데 상황에다. 반쯤은 축축한 곳 아니면 완전히 쨍쨍 햇볕 쬐는 곳 이런 데다가 시체들을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그 변화를 이 사람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요.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왜 그러세요? 느끼하세요? 저녁 잡섰는데? 네, 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데이터를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해놔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면 그걸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명이 생겨난 이래로 인간에게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것들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사태가 전쟁이에요. 그렇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철학을 했겠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감각 속에 어떤 방식으로 대상 세계가 그들의 감각에 들어갔으며 그렇게 들어간 대상 세계가 그들의 내면 세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엄청나게 변태적인 것들은 나오진 않아요.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그 항상 고대 철학을 이해할 때는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가령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왕궁에서 지내다가 외출을 나갔는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병들어서 이게 그 걸식을 하는 병자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우리는 뭐 많잖아 이렇게 말하죠. 그 잔잔하고 고요한 왕궁에서 살다가 그걸 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게다가 시체가 사람이 턱 죽으면은 어디부터 썩는지 아시죠? 사람이 턱 죽이면 일단 이게 파리가 쫙 몰려듭니다. 아 CSI를 보셔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을 다 보셔야 돼. 탁 죽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눈부터 딱 쥐새끼들이 이게 눈을 좋아하거든 눈가를. 근데 주변에 그 들쥐가 있으면 눈을 일단 파서 먹어요. 그리고 거기 일단 이게 아, 미안합니다 다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파리가 깨고 거기서부터 이게 버러지랬다 저기 구더기가 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아 그 CSI 그 사진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아니면 저 인터넷에 CSI 딱 치면 CSI 이렇게 치면요 그런 그림 이미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CSI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씩들 꼭 들어줘. 아니 저는 가끔 제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 저한테 그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누가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더기가 이게 눈을 파먹은 시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하고 도저히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할 수 그들에게는 그냥 생존 자체가 의미고 이념을 아무 소용이 없는 네? 어떻게 교육의 가능성이라는 게 전혀 불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없어요. 그 지금 대화할 수 없어요. 저 조용한 청와대에 사는 분들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우리하고 다른 감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각 경험이 가져다 주는 직접성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려면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책 읽고 반성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감각 경험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은 해봤어? 그러잖아요. 말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해보는 게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다니. 그래서 어쨌든 이 플라톤의 이 세계, 아리스토텔의 세계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감각 경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역투사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역투사에 빠질 가능성이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 여기 오늘 텍스트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주장에 따르면 서양 철학 전통 전체는 플라톤을 각주에 불과한 것이다. 좀 더 광대하게 말하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을 정교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 여기에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각주에 불과한가? 다시 말해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해놓은 또는 정리해놓은 서양의 철학을 그 후대 사람들은 그 철학적인 문제틀 위에서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근데 너무 각주라고 말하면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후대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푸트노트라고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면 그 플라톤 이후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한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야? 각주에 각주야 뭐야? 네?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사람들하고 동아시아 사람들하고가 기본적으로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접촉한 감각적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이 만들어내놓는 철학하고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내놓는 철학이 다릅니다. 또 서구 사람의 철학을 우리 동아시아 사람이 읽는 것도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은 굉장히 보편적인 학문인 것 같지만 수학이나 물리학에 비하면 굉장히 지역적인 학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전혀 보편적이지 않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제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고 오잖아요. 그럼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은 문제 삼지 않는 걸 우리는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민주주의! 요즘에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민주주의, 이준 선생님. 민주주의 가르치잖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그럼 뭐부터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세요? 넘겨봐요?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러세요? 그럼. 근데 민주주의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세요? 국민주의, 그죠? 국민이라는 게 각각 개인으로 이루어진 국민.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각자 각자의 개인이 각자 각자의 생각과 몸뚱아리 주인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생각 잘 없죠? 내 몸은 내가 주인이다 이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면 골고루 잘 사는 게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은 국민주의라 이런 생각 이거 이제 하기 시작했어. 이번 이제 5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촛불 집회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가장 큰 성과는 뭐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모든 사람들이 새기게 되었다는 거.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야 그 이 1879년에 세계에 들어왔어. 아, 1789년 프랑스 혁명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제 알게 되는 게 이제 사실 광우병의 위험을 알린 책들은 제가 서평 쓴 걸 2004년에 서평을 썼더라고요. 죽음의 향연인가? 그 책 2004년에 와서 제가 서평을 쓴 게 2004년이에요, 거기. 그리고 문화일보에 제가 그걸 쓴 적이 있어요. 이러저러하니 이제 앞으로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얘기로. 근데 지금 4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늦게 가는 거예요, 인생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그러면 골고루 잘 쓰는 평등 개념을 생각하거든요. 평등 개념.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 내가 주인이다.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출발해요. 죽어도 네 몸은 네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래도 엄마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왜? 우리는 벌써 내 몸은 내 몸 나와 다른 사람이 철저하게 이게 장벽이 쳐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이게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서구식의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안 돼요. 그렇다 해서 박정희식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건 정말 싫어.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플라톤이 제시했던 문제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 플라톤이 각주에 불과한가? 이게 이제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제시한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한가?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이거는 좀 이제 지금까지 저기 고대 그리스 플라톤 이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의 철학들을 갖다 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정리하는 데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첫째, 이거는 모든 철학자들이 다 이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뭐 밀레토스 학파라든가 또 이런 모든 철학자들 아니면 그 철학자들 이전에 하나의 그 뭐 무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이 네 가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해당하는 것. 세계는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능력을 가진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할 가능성을 가진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군 이리 와. 여기 앉아. 늦게 왔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요 이해라는 말 있죠. 이해.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능력을 가진다. 요 이해라고 하는 거.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인과적으로 이렇게 딱 따져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달리 말하면 무당이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동물들이, 막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봐봐. 어? 요즘 과천 동물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이렇게 앉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능력을 가진, 요 이해할 능력을 가진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뭐 종교적인 이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철학적인 이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과학적인 이해도 있을 수 있고, 아, 또는 뭐 미신적인 이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미신적인 이해도 있을 수 있고, 삽질적인 이해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그 뭐 청와대 무슨 뭐 홍보비서관인가 추부길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생긴 것도 칙칙하게 목살하잖아요. 근데 추부길이가 뭐 막 그 추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스터 추가 뭐라 하냐면 사탄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해해요.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범주가 참 쓰레기 같아서 문제지. 나름 이해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요만한 애들은 이렇게 그 맨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걸 이해한다든가 사태를 모든 것을 갖다. 일단 애들은 그 애기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는데 애기를 일단 애기들 다 입에다 갖고 가잖아요. 키워요. 애들은 눈으로 봐도 알겠어요? 애들의 감각 기관은 1차적 입이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강기. 여기다 일단. 그럼 애들은 입에 합당한 것과 합당치 않은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게 입이 이해의 기준이 되죠. 그럼 그것도 애가 그러니까 세계를 탐구하는, 세계를 자기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애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명상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어? 어쨌든 눈이 좀 제자리 잡히면 이렇게 앞에 불러가는 게 따로 눈도 돌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돌이 되도록 가만히 이렇게 끝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애는 없어요. 그거는. 인간은 거의 본능,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사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아이부터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든 아니면 입으로 막 갖다 이렇게 집어넣든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의 본능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걸 부인할 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입속에다가 뭐를 집어넣거나 또는 뭐를 집어넣지 않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입에 합당한 것과 입에 합당하지 않은 걸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또는 보기 좋은 것과 이제 저 성서를 보세요. 하느님이 세계를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하느님의 기준이 뭐예요? 보기 좋은 것과 보기 좋지 않은 걸로? 만약에 하느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 하느님이 별로 안 좋아. 야 물려 다시 막 이렇게 지는 다시 막 이겨가지고 우리가 그 도자기 만들 때처럼 다시 돌려 막 이렇게 했겠죠. 전현식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하느님이 자네 아담으로 만들었는데 자네처럼 나왔으면 어떻게 생각해? 다시 돌려? 왜 그렇게 자학하나? 나는 교육 목적상 자학하지만 자네는 그러면 안 돼. 자존심을 가져. 어? 나는 괜찮아. 괜찮죠? 안경도 멋지고 좋구만. 좀 촌스럽다. 응? 촌스러워. 어? 예. 알바해서 돈 벌어서 안경 좀 바꿔. 그러니까 바깥에 사물이 있는데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깥 세계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세계를 일단 뚝뚝 긁어 들어와. 긁어 들어오면은 이 아이는 자기 입에 맞는 것과 맞지 않은 것, 하느님은 보기 좋은 것과 보기 좋지 않은 것, 이걸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세계를 하지 말고 세계의 사물을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 세계를 그럼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세계의 사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다. 예? 이걸 세계의 사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두 글자로 범주라고 그럽니다. 범주. 범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잖아 일단.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보기 좋은 것과 보기 좋지 않은 것, 그렇잖아요? 뭐 곧슬머리와 곧슬머리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얼굴이 노란 놈하고 빨간 놈하고 까만 놈하고 하얀 놈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우리 눈앞에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 나눕니다. 근데 가장 원초적으로 나누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분리하는 기준이 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미신적인 종교적인 철학적인 과학적인 이해가 다 있으니까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일 텐데 가령 고대 그 자연철학적 지수화풍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세계는 요 네 가지 종류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수화풍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 땅, 물, 불, 공기 이 네 가지로 나눌 때 요 네 가지가 꼭 지수화풍이 아니라 땅의 성질을 가진 놈, 물의 성질을 가진 놈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러 사물들을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분류하는 기준일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이런 것들은 가령 그 사람들이 이 칠판, 이 화이트보드 이를테면 땅이라는 것은 물기가 없고 가령 딱딱한 것, 그 다음에 이거는 물기가 있고 그러니까 습하고 말랑말랑한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했겠죠. 요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감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나눴겠죠. 이를테면 이게 뭘, 이 사람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게 없어요. 이제 단순히 땅, 물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생각할 때 요 화이트보드하고 요 보드마크하고 요 책상하고는 지금 이렇게 문구류, 이게 강의실 그 기자재류로 나누지만 가장 감각기관이 직접적인 것은 딱딱한 놈 안에 속하겠죠. 그렇죠? 다 딱딱한 놈 아니에요? 딱딱한 것들. 그러니까 가장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습한가, 건조한가, 밝은가, 아니면 어두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감각기관이 1차적으로 들어오는 그것들로 나눴을 거라. 그래서 그것들 각각에 해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찾아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사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세계의 사물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범주가 있고 이 범주는 이제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 분류가 가능하, 분류가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종류에 속하는 것하고 B라고 하는 종류에 속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쪼개고 쪼개면 근본적인 요소들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근본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대 그 빌레토스의 철학자들에게 이 책상을 딱 줬어요. 책상을 딱 주면 이 사람들이, 아, 이거 책상이군요. 이건 쇠군요. 강화 플라스틱.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 했어요? 딱딱한 놈이네. 딱딱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드마크 놔두면 좀 함께주면, 이게 강의실에서 사용되는 물건인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냥 딱딱한 놈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묶어서 딱딱함 안에 분류시키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털어서 딱딱함이라는, 딱딱함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인간도 가만히 그 사람들이 인간을 생각해 볼 때 인간에게 딱딱한 부분이 있고 어디 봐야 돼? 딱딱해? 응, 딱딱해. 안 딱딱해?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서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과 건조한 것과 물기 있는 것 이 네 가지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도 분명히 있겠죠. 요 인간의 뭐 목구멍 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비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손가락 넣고 막 오바이트 하면서 막 비어 있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비어 있는 것, 공기, 바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뜨거운 부분, 차가운 부분 이런 게 있잖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감각에 다가오는 것들, 딱딱한 것, 부드러운 것, 차가운 것, 뜨거운 것, 그렇죠? 그다음에 물기가 있는 것, 그다음에 건조한 것 이런 것들, 비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것들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대상 세계의 사물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세계의 사물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철학은 이제 미신이라든가 종교적인 이런 이해를 다 떠나서 과학은 나중에 나타난 거지만 철학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여기서는 합리적 이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합리적 이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 각각 분류해놓은 이런 것들은 각 종류 안에 속하는 것들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근본적인 요소는 본질이다. 이 세 가지가 일단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이에요. 우리도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고대 철학에서 특별히 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일 수 있는 건 뭐냐? 네 번째로, 이 모든 것들, 이 본질, 이 이제 여기 점차로, 이 넓은, 여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넓은 범위에서 점차로 이렇게 좁은 범위로까지 내려왔죠. 그쵸? 얘기가. 1번부터 3번까지 보면. 그럼 맨 마지막이 뭐냐? 진짜로 진짜인 것. 즉, 세계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자 목적인 것. 즉, 최고 상위에 있는 것. 이게 있다. 라는 생각.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생각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걸 갖다가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즉 1번부터 4번까지 얘기는 플라톤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이전 철학자들에게도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저기 탈레스는 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근데 그 물로부터 모든 게 생겨났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국제 목적이라는 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요것 저것을 말하긴 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묶어서 하나의 체계적으로 싹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플라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등장했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서 생각. 거기서. 뭐 이거보다 더 뭐 있겠어? 뭐 다른 게 있겠어? 없죠. 왜? 여기다 이제 플라톤이 좋음의 이데아를 얘기했죠. 그러면 좋음의 이데아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것을 이야기해버리면, 이 좋음으로부터 지금 궁극적인 원인 목적이 있다 여기까지 말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말아라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것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좋음, 착함의 이데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착하게 살아야 하는 데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람 행동까지. 그러니까 밀레토스의 철학자들이나 피타고라스나 이런 사람들이 자 형이상학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수잖아요. 수를 본받아서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죠? 플라톤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좋음의 이데아니까 그게 도덕철학까지도 포괄하는 이게 그런 점에서 여기까지 플라톤 철학이 그것 자체로 굉장히 탁월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나온 모든 철학적인 내용들을 플라톤이 정리해서 선의 이데아로까지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철학들이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선의 이데아의 말하자면 버전이 뭐냐? 여기 보면 136페이지 펴보세요. 136페이지 펴보면 예를 들어 네 번째 줄에 그리스도교 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을 따랐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랐는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나 거기 또 내려오면은 그 서너 줄 몇 줄에 19세기 독일의 관념론자들과 20세기의 많은 유럽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거부하였음에도 그의 사변적인 감수성에는 공감하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세기의 분석 철학은 엄밀성, 완전함, 투명함을 추구한다는 데서 명력이 명백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이 네 가지를 얘기한 게 고대 그리스 철학,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 철학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움직여가는 형이상학적인 틀이에요. 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놓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시대의 철학을 이해할 때. 이 어떤 대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능력을 가진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라고 하는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게 있고 세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면서부터 그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 그 합리론자들 얘기들처럼 우리는 나면서부터 완전한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세계가 그냥 세계 우리는 세계를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끊임없이 세계하고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에서 상호작용하는 우리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덧붙이겠습니다. 근대 철학하고 다른 점입니까?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이해할 능력을 가진다. 요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최고 상위에 있는 것 여기까지가 고대 그리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것. 가령 피타고라스는 그럼 뭐라 합니까? 진짜로 진짜인 것 세계 만물의 공적인 원인이냐 목적인 것은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수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 진료는 하나도 가지지 못한 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이 사람은 여기 얘기하는구나. 가령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때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작용인, 목적인, 형상인, 진료인 이런 것들은 그 3번 요소들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서 최고 상위에 있는 것 이걸 말하게 되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 4번, 요 4번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존재의 세계 사물의 계층이 나온다. 맨 밑바닥부터 맨 위에 있는 이렇게 계층이 나온다. 밑바닥부터 맨 위에 있는 계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물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식지 맨 밑바닥인 게 뭐야? 아, 짐승 얘기해봐. 짐승이라고 하는데 아메바 집신벌레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아, 집신벌레 너무 싫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거 집신벌레는 먹은 대로 싼다고 먹은 곳으로 싼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아니, 하여튼 내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중학교 때 이 생물 시간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던 걸로 한번 기억이 됐어요. 근데, 집신벌레 같은 놈, 이게 나에게 굉장히 그 무서운, 그냥 처먹은 것으로 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끔찍한 거라. 그래서 집신벌레 같은 놈이, 근데, 집신벌레. 제일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잖아. 사실,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난세포 동물이 제일 밑에 있고,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지금 인간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생각. 요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해놓은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응? 변형 프레온한테도 우리가, 변형 프레온한테도 당할 수 없어. 광합병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단백질한테도 당할 수 없어, 인간은. 사실 그럼 요즘에 이게 광합병 정보를 보면서, 아, 이게, 응? 그 사람 왜, 린네. 린네가 정한 이게 종속 과목 강문계 요걸 바꿔야 돼. 프리온이 맨 위에 가야 되지 않나. 단백질. 그죠? 지금 우리가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인간종을 맨 위에 놓는 이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 전제의 구조. 이 구조가 자연 세계에 있는 그대로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정한 거예요. 단백질한테도 못 이깁니다. 두려워, 단백질 막 이렇게. 단백질 먹으면 막. 아, 안 돼. 난 최소한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돼. 안 돼. 잠복기가 20년이니까. 죽기 직전에도 나는 아 광우병 싫어. 그러니까 막 화장했는데 막 단백질 나와버리고 막 이러면 이거 빠는 아저씨들이 단백질 있네 막 이러면서 막 안 빨라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고 질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라톤이 이런 거 여기 맨 밑바닥에 존재의 제하층에 있는 것하고 선의 이데아에 있잖아요. 요 생각이 생물 분류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물 분류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동아시아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저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잖아. 자연과 인간이 그러니까 AI가 막 인수공통 전염병이 많은지도 몰라. AI 막 이런 거.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아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그리스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표 철학이 이게, 그리스표 학문이 이게. 요 네 가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동아시아 사람들은 우리는 상호작용, 우리 대상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 공자님 책을 들여다보세요. 공자님이 쓰신 논어 있잖아. 아니, 공자님 말씀을 기록한 논어. 아무리 논어를 들여다봐도 제자들이, 선생님, 저 나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나무에 이데아가 있나요? 쓸데없는 새끼, 인사나 잘해. 이렇게 나가잖아. 공자님은, 네? 아침에, 어른한테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인사를 때려라. 그죠? 아침에 돌을 두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데, 플라톤 책은 백날 읽어봐야 그게 없어. 플라톤 책은, 좋음이라는 것이 있고, 좋음 중, 저기, 진짜 본질이라는 게 있고 본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본질들 중에 본질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우아래를 따진다고 계층을. 저 위에 있는 놈이 뭔지. 근데 너는 아무리 읽어도 비행기가 없거든. 그 뭐냐 동아시아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동아시아는 그런 생각이 하다못 하물며 공자님도 그런데 노자는 어때? 노자는 노자의 첫 구절 노자의 첫 구절을 쓱 읽어보면 소가도 비상도 명범은 명가면 비상명이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항상된 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놈은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껏 붙였는데 진짜 아니라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플라톤 철학에서는 진짜는 뭐냐 소크라테스 계속 물어보잖아. 네가 말하자면 저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했다. 네가 말한 올바름이 뭔지 계속 물어보잖아. 올바름의 데피니션을 계속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데피니션은 중요하지 않다 얘기해서 시작을 해버리거든. 생각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버전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발칸반도에 살던 사람이니까 이 규석씨 고향 같은 거라. 시야가 좁아. 애들이 넓은 평을 못 봐서 운동장 도시 운동장만 봐도 뭐 어지부지 한 거야. 근데 이 황하 지역에 살던 사람 중수사람들은 뭐 이름 붙여놔봐 여기가 내 땅이네 말도 붙여놨자 중국 이번에 지진도 나오고 그랬잖아 그냥 이게 홍수 확 내려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일단 어떻게 하면 여기서 진짜로 대상 세계가 진짜가 어디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 자연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우리를 강해. 우리에게 위력적이야. 그냥 우리들끼리 착하게 얼마나 싸가지 있게 사느냐 지금 이러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혼자 생각이니까. 이게 분명히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 분명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단 말이죠. 이것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근데 요 네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서양 고대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서양 근대 철학에 있어서도 요 네 가지가 일단 출발점이 되는데 가령 서양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를 이해할 능력을 가진다가 아니라 일단 마음이 완전히 완비된 상태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틀을 가지고 가는 건 틀림없어요. 네 가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요, 네 번째 문제, 특히나 이게 진짜로 상위에 있는 것이다. 요것이 중세시대 이후에 기독교 철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신을 정당화하고 이럴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 21세기 한국 사회가 철학 공부하기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어떤 감각 경험을 가진 이 고리타분한 노인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근대적인 삽질주의자들도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무리로, 사탄과 천사의 무리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이 추한 인간들도 정말 저 그거 읽어보고, 와, 저런 새끼가 청와대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막 컴퓨터 보면서 막 이 컴퓨터에 막 이게 바이러스 떠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와, 근데 정말 그런 종자가 청와대에 앉아서 이 비서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엽기요, 엽기. 거의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죠? 그러니까는 교육문화수석이 그 이주원과 하는 놈 있잖아요. 교육부 장관을 자주 오락가락. 그 새끼가 경제학 박사거든요. 경제학 박사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영어 몰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냥 막 애들 뭐하노? 막 이렇게 유태인들 막 해갖고 막 그 강제 노동시키듯이 때리 넣어라 대가리 막 그래 뇌를 까갖고 막 주사라도 넣어줄 판이야. 이러면 그 생각을 경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하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저기 성균관대학교 앞에 가면 유도회관이라고 있잖아요. 버스사 유도가 아니라 이 유도 이 이거 있잖아요. 유도회관. 그러니까 이런 공자님, 맹자님 이렇게 따지는 유도회관 그기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경상북도 봉화에 그 가니까는 그 근처에 있는 암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그 노인네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 정말 깝깝하더만요. 거기는 누가 출마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가문에서 나왔냐고. 저는 안 되겠더라고. 우리 진주광 씨가 거기 없대요. 그래가지고 은성 김 씨 뭐. 그 다음에 유성룡 그 하외유씨 하외유씨 집안이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 못 친단다. 일제 때 그 독립운동한 사람 한 명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큰 소리 못 친대요. 그냥 유성룡 하나로 파먹고 산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있잖아요. 우리는 옆집에 뭐 김씨가 사는지 이씨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머리 긴 아저씨 이렇게만 보면 알지.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불균질한 서로 질적으로 아주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철학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공부할 여건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독일의 젊은이들은 독일 사회가 너무 평탄하대요. 그렇고 아버지도 사회민주당 당원, 할아버지도 사회민주당으로 대대로 사회민주당 당원. 너무 지겹고 평탄해서 뭔가 없을까 하고 미국으로 간대요. 여러분들 러브 액츄얼리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러브 액츄얼리 보면 좀 못난 놈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영국식 발음 좀 해갖고 여자 세 명 꼬셔갖고는 놈들이 있어요. 따분하다. 그래서 미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사실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뭔가 생각이 역동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서양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네 가지.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로 정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플라톤의 서양 철학, 플라톤의 각주라고 말하는 게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